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대로 세상도 변할 겁니다. 나와 당신이 변화할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식을 부탁해 강성미입니다. 지난 방송을 되돌아보니 채식을 부탁해가 팟캐스트에서 만들어진 지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채식을 시작하신 분들 혹은 채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채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세상 곳곳에서 채식을 부탁해 팟캐스트를 듣고 채식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피드백이나 채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해소되었다는 등 이런 후기를 보면서요. 저와 제작자인 박은주 PD님은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채식을 쉽고 재미있게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고 시원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채식을 부탁해 팟캐스트는요. 막 채식을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 팀은 종종 인터넷에서 채식을 하는 분들의 채식 후기를 찾아보곤 하는데요. 직장에서는 무엇을 먹어야 하나? 학교 급식은 어떡하지? 뭘 먹어야 하죠? 사회생활에서 겪는 고충도 많았지만 집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현미밥 먹기인데요. 평상시 백미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현미밥 짓기에 대한 고충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미밥 왜 이렇게 딱딱하게 되죠? 현미 너무 많이 넣었나? 너무 딱딱해요 밥이. 현미밥이 딱딱해서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데 좀 불려서 부드럽게 밥을 지어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딱딱한 현미에 대해서 막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이 현미가 딱딱한 거는 우리가 보통 논하고 밭이라고 하잖아요. 이 논이라는 곳에 어떤 땅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땅에다가 화학비료나 무엇을 넣느냐의 문제도 많이 커요. 그래서 우리 지난 방송에 보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박종구 농부님하고 제가 방송한 게 있거든요. 이 방송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미밥은 어떻게 지으면 맛날까요? 아이들도 현미밥을 좋아할까요? 현미밥은 어찌하면 맛있게 지을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중이라 오트밀 즐겨 먹고 있는데요. 남편도 다이어트 하라고 오트밀 먹이려니까 남편이 오트밀 먹기가 싫다고 하네요. 죽도 싫어하는 양반이라 현미밥도 거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현미밥을 지을 수 있을까요? 박은주 PD님하고 의논한 거가 다음번에 현미밥 맛있게 짓는 법에 대해서 방송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 현미밥 맛있게 짓는 방법은 물론 전기 압력밥솥도 있고요. 전기 밥솥도 있고 또 도자기 같은 것들로 하는 냄비 밥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밥 짓기 방법도 있고요. 또 평범하게 이제 현미가 좋아서 먹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뭐 환자가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막 그 아이가 이유식을 하면서 먹는 방법도 있고요. 또 씹는 게 아직까지 익숙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현미를 섞어서 먹는 그런 밥 짓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현미밥 아주 맛있게 짓는 법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현미 맵쌀과 현미 찹쌀을 어느 정도 섞어야 하나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맵쌀과 찹쌀 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사단법인 유기농 문화센터의 원장으로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유기농 문화센터에서는 맵쌀과 찹쌀이죠. 현미 맵쌀과 현미 찹쌀을 5:5 정도로 섞어요. 그리고 이 절기에 맞춰서 곡물은 딱 한 가지 정도 그때그때마다 맞춰서 넣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많이 넣는 거는 없어요. 그냥 맵쌀하고 찹쌀 5:5로 이렇게 넣고 진행을 하고요. 보통적으로는 7:3 정도 맵쌀을 7, 찹쌀을 3 또는 8:2 정도. 그리고 저는 찹쌀보다는 맵쌀로 되어 있는 밥을 좀 더 좋아해서 9:1 정도를 넣고요. 우리는 이제 굉장히 지금 덥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더울 때 이제 넣어주는 걸로는 요즘 밀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넣어주거나 해서 밥을 하면 차갑죠. 밀이라는 건 여름에는 차가운 거기 때문에 절기에 맞춰서 그렇게 곡물 한 줌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현미물 얼마나 해야 하나요? 불린 현미로 밥하려 하는데 물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계량컵이랑 밥솥 눈금으로만 밥을 해봐서요. 물을 적게 잡아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보통 물은요, 청취자분들 물은 현미가요, 백미보다는 물을 좀 더 먹죠. 그러니까 물량은 백미보다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 밥 짓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현미는 청취자 여러분들 밥을 먹는 거에 반드시 할 게 있어요. 바로 꼭꼭 씹어서 먹어야지만 현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 수 있거든요. 현미를 그냥 설컹설컹 넘기는 게 아니고요. 현미를 아주 꼭꼭 씹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한 현미를 30번, 40번, 50번 이렇게 줄이 되도록 씹어서 넘기면 절대 소화가 안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매우 과학적이에요. 현미는 사실 쌀 자체는 산성이에요. 그러나 이걸 아주 꼭꼭 열심히 씹어서 넘기면 현미는 마지막에 남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만 남아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이렇게 숨만 쉬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때 현미의 마지막 결정체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고요. 남는 물은 이게 이제 노폐물 바깥으로 배출하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되고도 있는 피틴산이잖아요. 그 피틴산은 몸에 있는 많은 독성 물질을 이 물과 함께 가지고 나가는 건데 이때 이제 뭐 미네랄이나 칼슘이나 칼륨이 나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그런 것들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밥상에 우리가 현미와 같이 초록색 채소라든가 나무 물류라든가 이런 미네랄이나 칼슘, 칼륨이 될 수 있는 걸 보충해서 같이 먹으면 일석이조죠. 몸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현미는 아주 꼭꼭 씹어서 드셔야지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번에 아주 밥을 맛있게 짓는 법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름철 정말 많이 더운데요.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 밑에서 감기 걸리면 정말 힘들잖아요. 여름철 잘 보내시고요. 여름철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